가슴이 답답할 때는 장고 오빠? 두 눈을 감은 채 바람 속으로 그대 이름 속삭여 봐요. 시간이 지나도 내게 남겨진 기억에 그때 멈춰